나는 우울하게 비가 오는 날이면 무작정 비를 맞고 걸어오네. 나는 슬픈 영화를 보면 내 마음 슬픔에 잠기네. 나는 너를 만난 거리거리 너의 모습 찾아 헤매이다. 나는 우울한 기분이 되면 슬픈 눈물 짓는 바보야. 나는 어두운 날이 되면 나는 태양이 되고 싶어도 모두 춤을 거는 세상에서 나는 노래하고 싶어요. 나는 산에 오르며 소리치네. 세상이 모두가 내 것 같아. 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네. 슬픔을 모두 떨쳐버릴 듯. 나는 너를 만난 거리거리 너의 모습 찾아 헤매이다. 나는 우울한 기분이 되면 슬픈 눈물 짓는 바보야. 나는 어두운 밤이 되면 나는 태양이 되고 싶어요. 모두 춤을 거는 세상에서 나는 노래하고 싶어요. 나는 어두운 밤이 되면 나는 태양이 되고 싶어요. 모두 춤을 거운 세상에서 나는 노래하고 싶어요.